지난 시간에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함께 다루었죠.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병, 이 나병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병이 가진 특징이 죄의 특징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다루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 자신에게 이 죄가 찾아오지 않는지 이 자신을 잘 성찰하는 것, 자신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나에게 생긴 맹점을 뚫고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타인의 의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것, 나는 맹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병에 대한 그 살피는 규례가 나온 13장 다음에는 오늘 함께 읽으신 14장 이 전반부,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32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나병에서 낫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 나병이 흔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모습들이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이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치병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췌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경우는 거의 죽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암의 말기 또는 에이즈 같은 불치병이 나은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병 자체가 살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기도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 규례대로 하면 이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진 밖이라는 개념도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가 않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유랑 민족에게 진 밖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진 밖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냥 죽음 그 자체입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랑 민족들은 진 안에 있어야지만 추위도 막을 수가 있고요, 적도 막을 수가 있고 강도들도 막을 수가 있고 야생동물과 독충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 밖에서, 유랑민족의 진 밖에서 누군가 살아남는다는 것은요, 정말 거의 그 확실성이 없는, 거의 확률이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나병의 특징이 죄의 특징과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결과도 죄의 결과와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밖에 가게 되면 소망이 없는 죽음과 비참함과 두려움과 부끄러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 진 밖에 나가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리고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생명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비참함을, 그리고 그 생명 없음을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요, 진짜 놀라운 본문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 나병에 나은 자가 이제 그 진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요, 진짜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겁니다. 우리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3절을 읽을 때 별로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 이 좀 번역이 좀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진영에 나가서 진찰한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부가 나았다. 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요, 여기 한글 번역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요,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정말로 더 의역을 하든지 직역을 하든지 해서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제대로 번역하자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한다. 그리고 뭐라고 제사장이 외치는 건가 하면, 보라! 문둥병이 나았도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진 밖이지만 이 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불치병인 이 나병이 나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모두 와서 보라. 이 기적을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제사장이 정말 이 감격스럽게 외치는 장면인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정결의식이 뒤따라옵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것을 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하는데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두 마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 두 마리는요, 첫 번째로 살아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정함, 에 있던 나병 환자가 생명과 살아있음과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백향목은 뭘 나타냅니까? 썩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 이 나병은 썩는 병 아니겠습니까? 썩지 않게 되었다.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홍색실은요? 홍색실은 피와 속죄,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슬초는요? 그 당시에 방부제로 사용된 겁니다. 방부제는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정결의식은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 죽음에서 썩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결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죄의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스스로 죄에 대해서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인가를 봐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어디에 있죠? 진 가장 중앙에 있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님 안으로, 이 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 죽음에 있던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다시 받아들여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에 대한 정결의식은요, 기적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 기적을 선포한 다음에 그 기적을 당한 자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생명과 정결함을 얻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며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정말 그 죄와 지옥의 그 운명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이고요. 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헌신과 찬양과 기쁨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왜 이 감사와 기쁨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고 이 기적에 대한 감격이 어느덧 사라져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지 않고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벌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하고 있고 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고 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던 자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 나병 환자처럼 진 밖에 있던 자라는 그 처지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것이 찢어진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그 기쁨이 어느덧 굉장히 식상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더 이상 감격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그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날 하나님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쁨이 있으면 구원 받은 것 같다. 또 죄를 지으면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과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식의 영역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계속해서 소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끙끙 앓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이 과거를 무시하거나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요, 그거는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재승 씨가 쓴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제 기억상실증으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치매나 기억상실증으로 인해서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이 하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라고 했던 그 실험 이야기를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이 하늘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사진이 파라니까 그거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온통 파래요. 하늘도 파랗고 그 밑에 있는 바다도 파랗고 다 파랗다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상상할 수가 없구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기억과 과거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 과거라는 것은요,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면 매 순간 변하는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경험의 재료라는 것이죠. 기억은 과거를 위해서 그냥 지나간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다는 그 실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가 없으면요, 절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이제 더 이상 죄의 결과와 상관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이 강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신명기로부터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는 기억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어떤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정말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노예에서 어떻게 그들이 벗어났는가,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민족이 되었는가를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 기억이 없으면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나안 민족은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나무 같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은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낙 자손들,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덩치 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성들도 다 튼튼하고 강한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벗어난 이 기억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용기를 절대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그래서 늘 중요한 일, 특별히 큰 전쟁이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원수나 어떤 큰 문제와 환난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을 했는가 하면요.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일, 그걸 어디까지 소환하는가 하면요. 천지 창조부터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지 창조 그리고 어떻게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이 언약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우상 장수인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꺼내셨는가,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정말 그 신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굶지도 않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가, 그 과거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셨는가, 그 이야기들을, 그 과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기억합니다. 그 작업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원수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처음에 자기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뭘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이럴 때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럴 때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것들을 딱 대입하면서 뭘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고요, 미래를 개척할 그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는 그냥 추억이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됩니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소망과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죽음과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두려움밖에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의 그 경험의 진료 재료들인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상황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죽음과 비참함과 부끄러움과 두려움밖에 있은 이 상황,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받아들여진 이 상황, 이 두 상황이 왜 차이가 있는가? 왜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왜 차이가 있죠? 여기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여기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짐 밖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나의 한계로 인해서 그냥 죄의 결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진 안에 있는 상태, 구원으로 들어온 상태, 나병이 나와서 정결 내식을 하고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이 진의 중심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왕자, 내 인생의 주인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신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적을 기뻐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혼날까 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벌받고 저주받을까 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줄에 피오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저널리스트였는데 기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위인들을 15명의 역사적 위인들을 그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생아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듯이 그 15명의 역사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다 사생아라는 것이었어요. 뭐 프랑스 출신으로 영국 왕이 된 윌리엄, 상속권을 박탈당했던 인류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 버림받은 공주의 신분으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엘리자베스 1세,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중국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왕이 누굽니까? 진시황이죠. 이 진시황도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진나라의 거상 여부리의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어머니한테도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죽었지만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 또한 사생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리는 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역사적이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들이 사생아로 태어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그 극복했기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사생아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조건이지만요. 옛날로 가면 갈수록, 과거로 가면 갈수록 사생아로 태어난다는 건요. 오늘날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인데 흙수저도 못 되는 거죠.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그냥 죽어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상속권도 없고 이 모든 사회로부터 소외돼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부와 재물을 얻을 길도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그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매를 가지고 사냥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매 이름이 뭐냐면 낙상매입니다. 낙상이라는 게 뭐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져서 다치는 걸 낙상이라고 하잖아요. 낙상매는요, 어떤 매인가 하면 어렸을 때 다리가 다친 매예요. 그런데 이 낙상매는 두 가지 모습으로 자라난다고 해요. 하나는 그냥 좌절해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좌절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좌절해가지고 병아리나 닭처럼 그냥 이렇게 매의 그 모든 성질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이 한 부류의 낙상매가 있고요. 아니면 이 다리 부러진 것을 극복한 낙상매는요, 유별나게 강한 매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별나게 강한 매로 성장한 이 낙상매는 대부분 금태 발찌를 채워가지고 임금의 그 사냥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들을 왜 들었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정말 사생아보다 못한 그 진노, 지옥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거기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더욱더 죄의 결과에 죽음과 비참함만 있는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진 밖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중간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와 미래를 기뻐하면서 감사와 헌신과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병아리나 닭처럼 사는 그 낙상매처럼 그냥 여전히 두려움과 의무감을 가지고 난 안 돼 좌절하면서 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아, 나병에 걸린 것, 그래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성경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삶과 존재를 쪼개고 해부하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는 그 기적을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유초등부 교육 올해 교육표어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우리를 알아가요입니다. 성경을 요약 정리한 이 소율이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뭘 알아가냐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중심이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이 조금 바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지기지피.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기지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움에 100번 이기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다. 그런데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어떤 처지에서 구원했는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서 나의 과거를 알고 그래서 나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소망과 위로를 얻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존재로 낙상매였는데 정말 유달리 강한 자로 키워진 그런 낙상매 같은 존재로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온 존재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며 그 감사함으로 신앙을 영위하시는 그런 자유롭고 지혜로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